있잖아요. 되게 포부가 컸어요. 저 역시도 되게 자신감 있게 진입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늘 그렇듯이 어느 산업이건 그 산업 나름의 가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얘기를 썼는데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닥부터 파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산업이든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팠어요. 대단하시네. 네, 뭐냐면 다들 공부만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초반에 파트너가 요리 쪽에 파트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갔지만 그 친구조차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업장에서 굉장히 바닥부터 닦고 온 친구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 개발이라든지 이론에는 빠삭하지만 실제로 이 샵에서 일어나는 운영, 그다음에 조리, 대량 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나 뭐 저나 이제 같이 바닥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제 열었어요. 저희가 고생한 가장 큰 이유는 컨셉이 상당히 불분명했어요. 제가 아까 가다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산업을 바꿔보고 싶고 뭔가 붐 하면서 들어오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 산업이 그런 형태인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 그냥 꿰차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꿰차는 게 아니라 되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존의 그 방식 자체가 아 너네는 네, 전형적이다 후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요런 스타일로다가 세련된 뭔가를 하나를 창조해내겠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그 컨셉이 상당히 낯설었던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창기 때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아 저희는 쇼케이스 진열 판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 예측한 거에 따라 생산량을 다 이렇게 색을 한 다음에 고객들이 바로 와서 보고 사가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문을 하면은 뒤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그냥 와서 보고 사서 페이하고 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쇼케이스가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되게 큰 비용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쇼케이스가 그러면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 팔려서 네. 그 쇼케이스가 네. 안 팔려서 막 남아있는 거를 네. 보면서 우신 적도 있나요? 아, 운 적은 없습니다. 그 쇼케이스를 보면서 운 적은 없고요. 다른 이유로 운 적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운 이유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 네. 네. 일단은 그렇게 된 건데 일단은 아, 컨셉이 어땠냐면 포부가 있기 시작했으니까 그래 나만의 진짜 되게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겠어 이러면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퓨전을 만들어서 쇼케이스에다 진열했던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였냐면 시장 조사나 소비자 조사 뭐 그 흔한 걸 안 하셨던 건가요? 이미 다 했습니다. 아 했는데 예, 이게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한 게 맞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경험자가 없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맨땅에 헤딩을 했었죠. 근데 이 방식은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생소한 방법이다. 생소한 방법인데 음식까지 생소하다. 그러니까 모두 다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조사를 나중에 해보니까 저기는 카페인가? 저기는 레스토랑인가? 저기는 옷가게인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완전히 갭이 엄청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짜란 하면서 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이해하는 아주 몇몇 고객들만 이용했을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스 마켓들은 저기는 갤러리야? 아니면 저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셨죠. 실제로 들어오셔서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쇼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음식이 있으면 가져가시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만들어달라 그러면 만들어주는 건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던 거예요. 메트로 싱글즈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 서브웨이 생각이 났었어요.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메트로라는 서브웨이. 그래서 저도 아, 이걸 무슨 이렇게 아니, 무가지 있잖아요, 메트로. 아, 무가지. 맞아요. 예, 그 생각도 나네요. 그래서 영화 싱글즈도 좀 생각나고 이걸 합쳤나. 이름이 도시적이긴 한데 익숙한 이름과 좀 합쳐지긴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 나갑니다. 뭐냐면 이런 브랜드가 결코 나쁜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아, 실수한 게 뭐냐면 네. 아니 그게 그 말 뜻이 아니라 실수한 게 뭐냐면 실제로 어떤 브랜드를 만드실 때 아무 이름이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그 브랜드가 어떤 거를 하는 덴지를 인식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그림 아니면 부제목을 달죠. 예를 들어서 메트로 싱글즈 스시 앤 샐러드 이렇게 달았으면 초반부터 달았으면 이제 고객님들이 아 저기 스시랑 샐러드를 파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또 제대로 하시면 뭐 그죠 네, 인식이.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조차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폐기로 뭉친 사람들이라. 이 정도 아이디어면 이 진열 상품을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면은 누가 이걸 안 사겠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딱 보면 모르나? 그렇죠. 네. 이게 갭이 상당해요. 이거에 빠져서 준비하는 사람이랑 실제로 그거를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자와의 갭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하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그 메이커가 나한테 좀 되게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좌절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시작을 했죠. 패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한 10명에서 8명, 9명 정도의 고객님들의 반응은 뭐지? 여기서 뭘 먹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거였고 단 1명 정도의 비율로 아주 능숙하게 오셔서 그랩 한 다음에 페이 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속으로 뉴요커 어 역시 그렇지 저게 우리의 타겟이야 역시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그건 정말 뉴요커나 할 수 있는 네. 제가 뉴욕을 너무 많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는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욕에 한 번쯤은 가보셨다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다 일중독이고 일벌레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쪽은 네. 외식업체들이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임대료가 더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회전을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조리가 돼서 나오는 그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게 관건이고요. 그 단축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랩앤고로 가는 거예요. 일단 다 진열해 놓고 그냥 바로 사가. 이 방식의 좋은 점은 매출이 1분에도 100만 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1분 안에도. 그렇죠. 이미 있는 거 들고 네. 나가기만 100만, 하면 네. 다 쓸어 가면 100만 원치 쓸어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 환상이 언제 깨졌나요? 며칠 만에. 그 환상은 아, 무슨 환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 초창기 때. 네. 포부에 네. 아, 대한 환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좋아. 우리는 아싸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세 명이서 막 엄청 으쌰으쌰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약간 좀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식업을 창업하시려면 겨울에 내시면 안 돼요. 겨울에 내시더라도 1월 달 내지는 2월 달에 내셔야 합니다. 그 요식업에 대한 창업을 겨울에는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희는 9월에 네. 오픈을 했습니다. 아주 아, 날 좋은 9월에 네, 오픈을 네네. 했는데 이제 1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좀 이상했어요. 뭔가 매출이 안 오르는 것 같다. 이게 공부, 예,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것의 한계지 않을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너무 이론적이었어요. 접근 자체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짜서 이렇게 하면은 마케팅을 수치화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네, 뭐 네. 그런 식의 뭔가 그리고 타겟 명확하고 네. 타겟의 규모 명확하고 네. 그리고 이 앞에 타겟들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타겟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이런 유학 생활과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을 것이고 바쁘다 여의도에 내셨잖아요. 그렇죠. 땅값 그렇죠. 비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런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개선을 했어요. 하루하루 네,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오늘은 이게 부족했고 이게 아닌 것 같으니 내일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개선은 되는데 여전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매출이 좀 저조해지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 매출을 20만 원을 찍은 적도 있어요. 하루에? 네. 어, 절망적이네요. 듣기만 해도. 예. 네. 이게 왜냐면은 그냥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출 2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커피숍 같은 데는. 근데 직원이 한 4명 정도 되는 업체다. 그리고 A급 상권에 A에서 B급 입지 정도에 되는 월세가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1층 입지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20만 원은 심각해요. 진짜 심각한 수치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네, 절망적인 네. 수치인 거예요. 그럼 아이템도 있었고 타겟 네. 설정도 있었고 상권이나 입지도 좋았다는 거죠. 그죠? 여의도에. 그렇죠. 예, 1층에 내셨기 때문에 그 외식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일단은 어떤 마인드로 시작하든지 간에 아이템 정해졌고 타겟 정해졌고 네, 상권 입지까지 다 마련됐으면 웬만큼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생각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새로운 거를 짜란할 때도 하나 두 개 정도의 변수만 가지고서는 짜란해도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는 어? 되게 신기한 거 들어왔네라고 느끼시는데 저희는 싸그리 다 바꾼 거죠. 다 새롭게 제공 방식도 새로워 뭐 음식을 사 먹는 과정도 새로워 그리고 뭐 음식 자체도 새롭고 네, 네 맞아요. 다 새롭더라고요. 네. 어, 가보셨나요? 아니, 오늘 배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죠. 어, 정말 다 새로워요. 저는 조금 당황했던 게, 그, 회원님한테 이제 하시는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URL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막 이렇게 음식 사진들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웰빙 코드도 담겨 있는 몸에 좋은 이제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웹에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왜 URL을 나한테 이거 근데 웹에서 뭘 어쩌는라는 거지. 근데 오픈 매장은 여의도 하나더라고요. 어떡하는 거지? 참고로 저희는 온라인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 주문 고객들한테. 아, 네네. 그 홈페이지는 단체 주문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외부에서 보통 이제 단체 주문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예요, 거의. 이게 제1의 업체가 없어요. 다 자잘하게 부서져 있는데 그건 로컬 성향이 짙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특성상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근접한 구에 있는 그런 회사의 법인 고객님들이 큰 주문을 해주세요. 작게는 한 2, 30에서 크게는 뭐 3, 400 정도의 그런 규모로다가 주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용으로 만든 거였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도시락 업체들하고도 경쟁이 붙는 거네요. 그죠? 네. 그 단체 부분도. 그렇죠.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힘든 시기는 네.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고 그건 또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내었고. 거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예산과 자금 조달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거고요. 네. 일단 힘든 시기는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초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폐기 있게 시작을 하고 이제 파트너 체제로 간다 할지라도 그때 저희는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벌었으니까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만 줬어요, 돈을. 정말 좋은 사장님이세요. 예, 그래서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통계적으로는 한국이 안 그렇고. 아, 그렇구나. 체벌임금 1등, 압도적 1등 나라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통장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거 진짜 드라마틱한데 3개월 뒤에 다 바닥이 나는 잔고가 바닥이 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에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매일매일 계산을 했어요.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매일매일 계산했어요. 왜냐면 손님이 안 오니까 회의를 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 손님이 보는 위치에서 뭘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간판 같은 것도 약간 오픈 사인이나 클로즈 사인도 위치를 달리해보기도 하고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런 디테일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보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저희가 눈에 들어온 게 아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3개월 정도 뒤에 가서 이게 너무 새롭다. 시스템도 새로운데 음식도 새롭다. 안 된다. 근데 시스템은 버릴 수가 없으니 왜냐면 쇼케이스 투자를 엄청 해놨거든요. 그럼 그 쇼케이스에 어울릴만한 프로덕트를 다시 찾아보자 라고 해서 지금 스시가 나온 거예요. 아, 초반에는 예, 네, 아. 초반에는 초밥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퓨전에 뭔가 아 이건 무슨 요리 연구가님께서 만드시는 음식인가?라고 할 정도의 뭔가 굉장히 대단히 도전 의식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게. 간혹 가다가 뭔가 이게 호텔에서 썰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샐러드와 스테이크 같은 느낌 이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부와 부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먹어주겠구나 했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 그럼 바꾸자. 내가 재패니즈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된다. 일단 생존이 제일 우선순위다. 그래서 전량 메뉴를 바꿨어요. 아 전량. 네.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다 없애버리고 이제 스시 라인으로 해서 스시와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샐러드 라인으로 다시 라인을 다 바꿨어요. 카테고리를.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게 2011년 9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3개월 되니까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은 어떤 달이냐면요. 외식업체가 불황은 아니에요. 엄청 호황인데 호황인 외식업체만 호황이에요. 예를 들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만 유행이고요. 뭐 회사 근처에 있는 일반 그런 레스토랑 이런 데는 다 불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 세 명이서 12월 31일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막 키친을 청소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대청소를. 왜냐면은 청소라도 하자. 할 수 있는 거 청소가 아, 내년은 없다. 새해가 뜬다.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그 청소를 하면서 셋이서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성공을 하면 책에 꼭 오늘의 이 청소를 적도록 하자. 연도와 날짜를 다시 한번. 2011년 12월 31일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책에 실자 반드시 그러면서 허허 웃으면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날은 이제 신정이니까 쉬었어요. 참고로 저희는 빨간 날은 다 쉬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그 채용 공고 내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내고 이제 1월 달이 됐어요. 1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개선사항도 다 개선하고 장르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해서 하니까 희한하게 2월 달부터 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스시로 바꾼 다음. 맞아요. 여의도니까 회사원들이 이걸 먹을 텐데 스시 도시락이다. 베스트 메뉴는 연어 도시락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건 신선한데 회사원들이 이걸 즐길 수가 있겠다. 맨날 김치찌개 먹다가 부대찌개 먹다가 오늘은 스시 도시락. 이건 되게 입이 헹궈지고 정신도 좀 프레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메뉴를 바꾼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여기 못 나오고 그죠. 여기 못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몇 개월 내에 헤어 거기에 속할 모자이크 이렇게 막 돼가지고 울면서 네. 막 아유. 행정학과도 별 수 없었다. 뉴욕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뉴욕 스타일 도시락 외식업체를 차렸어도 힘들었다. 게다가 경영 컨설턴트 네, 경영 컨설턴트 출신에.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스러워해 주세요. 신의하수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때가 기억이 남고요. 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또 잘한 점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우리 한번 매출을 100만 원 이상으로 찍어보자. 1매출. 100만을 찍어보자 이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그때도 정말 소박하셨네요. 네. 일 매출 100만 원이니까. 네. 아 그게 작은 건가요? 소박한 거죠. 왜냐하면 잠깐 정보네요.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가세자. 4,500만 원 기준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를 그런데 맞죠? 간이가세자 기준이. 아마 아니요. 그거보다 낮아요. 월 매출 4,5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간이과세가 제가 이해가요? 네, 여기서 간이과세.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인 거예요.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인 거예요.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이 월 매출 4,500만 원 정도인데 1매출을 100만 원 기록하셨, 100만 원으로 잡으셨다면 빨간 날 다 빼고 그러면 거의 그렇죠? 영세 자영업자 기준의 그렇죠? 매출을 잡으신 거예요. 소박하게. 그렇죠? 너무 그전에 힘들어서. 아, 2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동계산을 세금 계산을 간이가세 기준으로 해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소박한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전에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세금 쪽의 그 기준이라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간이가세자가 4,50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본도시락이라고 하죠. 본도시락에서 이제 가맹점주들을 모집을 해서 가맹점주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대박 점포가 4천만 원 이상 벌면 대박 점포예요. 아 그러면은 네 실제로 매출이요? 네 월 매출이요. 그러니까 그게 1년으로 따지면은 4억 8천 정도 되나요? 굉장히 잘 버는 거예요. 매출이 4억 8천 정도 나오면은. 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일수로 짜게면은 월 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대략 나오거든요. 아, 일 200만 원. 그러니까 일 200만 원을 넣으면 굉장히 브라보예요. 이거는 창업경영신문에 이제 계시는 대표님한테도 들은 건데 그분 말에 의하면 일 200은 따봉이다. 요새 그렇게 나오면 완전 따봉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 하루에 200 정도 나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순매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 하루에 200을 찍었다는 것은 그냥 그 레비뉴잖아요, 매출. 네, 매출이죠. 예, 순수익인 프로핏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게 또 구조가 있어요. 이 굉장히 새는데 이제 첫 편집하실 때 네, 좀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잠시 쉴까요? 예. 연매출 4,800만 이하인 영세 사업자는 연매출이죠. 예, 연매출이에요. 연매출 그래요. 연매출. 월매출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진짜 200 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200 벌면. 연매출. 방송 그냥 할까요, 그러면? 간이 과세 사업자를 내시면 개인 사업자를 내던 뭐 법인을 내던 그 세금하고 이제 항상 그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간이 과세자와 부가세와 뭐 직접 그 소득세 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아, 간이과세자는 지금 현재 연매출 한 4,800만 원, 연매출 4,800만 원 기준인데요. 이렇게 자기 매출을 자영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사실상 면제받는 거였죠. 이 사람은 영세 소상공이다 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4,800만 원이라고 하면 월 그래도 일단 매출이 400은 나오는 거 네, 월 기준이네요. 네, 네. 수익이 아니라 매출 400만 원 네. 기준입니다. 간이 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 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장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간이 과세는 기장할 필요 없이 그냥 네가 매출이 4,800만 원 이하가 발생했어? 찍혔어 이렇게? 그럼 공식적으로 찍혔으면 거기서 몇 퍼센트, 세금 몇 퍼센트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네가 만약에 3,200만 원 발생했다. 그럼 거기에 뭐 몇 퍼센트만 해서 이거를 세금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용이 뭐 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쌤쌤이 돼가지고 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대신에 비용을 떨 만큼 떨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800만 원 이하면은 뭐 그냥 22% 뭐 이게 아니라 4,000 뭐 얼마 이상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네가 비용 제할 거 다 제해. 대신에 기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회계사의 기장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월 뭐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기장료가 있어요. 그거를 주고서는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저희 쪽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세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갖고 처리를 해주죠. 6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상당히 활용할 만한 그쵸? 금액이네요, 진짜. 아, 회계사병이 그렇게 싼가요? 네, 기장료만. 개인은. 법인은 좀 비싸요. 근데 개인은 최소 이제 6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1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좀 규모가 큰 개인이다? 그러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정말 중요한 네, 팁이네요. 회계사를 자영업 매출을 좀 크신 분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써야죠. 예, 저희 부인도 예전에 이제 자영업을 했을 때 또 폐업할 때 특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 회계사가 없으면 이 폐업 세금 정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매월 자기가 내는 세금도 혹시 문제 안 생기려면 회계사한테 맡겨서 회계사를 쓴다는 게 처음에 되게 생각, 그냥 사실 조그만 강의인데 회계사랑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여담인데 실제로 가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게에서 음식 만들어서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음식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은 그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하는 전체 일 중에 5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50%는 숨어 있는 일들인데 그게 이제 각종 세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한 서류 작업 그다음에 또 채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유지 관리와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들이 실제로 사대보험과 관련된 뭐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그 세무사한테 맡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쓰는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와 데이터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도 무시 못하고. 아, 여기서 핵심이 나오네요. 다들 그냥 뭐 의식주 중에 식이니까 사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누구나 전문 기술 없이도 뛰어들 수 있고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난 음식 좋아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망하기야 하겠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요식업이 음식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50%에서 60% 이상은 행정 업무도 있고 세금이나 경영 문제 관리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그 글을 읽었거든요. 거의 60대에 그 퇴직을 하신 분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다 돌아다니신 거죠. 뭐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본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요즘은 60대가 너무너무 젊은 나이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는 왜 스파게티와 피자의 가격이 이렇게 높게 팔리고 있지? 나는 이렇게 맛있는 유럽에서 어딘가에서 먹은 아니면 뭐 미국에서 먹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 나는 정말 그 재료의 가격을 낮춰서 더 싸게 이게 정말 맛있는 해외의 음식을 갖고 와서 식당을 만들어서 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올림픽 공원 앞에 피자집과 스파게티집을 여신 거예요. 가격은 7,000원에서 8,000원대로. 근데 그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동네 장사인데 아줌마들의 입맛이 다른 거예요. 유럽에 본인은 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자본도 있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는 글을 읽은 거예요. 저도. 네. 1매출 100만 원을 목표로 잡았다. 굉장히 큰 액수예요. 1매출 10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액수인데 지금 1매출 100만 원 찍히시는 건가요? 저희는 최고는 450까지 찍어봤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예를 들어서 특정 이벤트 기간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 시장에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는 이제 일주일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미어터지기 때문에 뭐 그냥 450도 찍고 막 이런 거죠. 그때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만들면 천만 원을 찍을 수도 있고 2,000원을 찍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 거죠.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 부인이 200만 원, 1매출 200만 원을 특수한 날에 피자를 파는 날, 피자를 파는 가게니까 특수한 날 많이 사가가지고 피자를 찍은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두 배를 넘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액수인가 1매출이. 저희는 작년 2016년 기준으로 1매출 200, 평균 200 이상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200 이상 찍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유사유사하게 나오고 있고 네. 3년 평균적으로 창업을 하고 3년이 넘어가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그래서 3년 안에 접거나 아니면 더 계속 가거나 그렇게 판가름 난다라고 저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만나게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는 전혀 틀린 얘기죠. 아, 그런가요? 예, 3년 뒤에도 폐업을 다 하죠. 예. 3년 뒤에도 예, 그럼요. 폐업을 계속 돈을 하죠. 꼬라박다가 예, 예. 창업에 대한 준비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부분이나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뭐 퇴직금을 갖고 이제 자영업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있는 돈이라도 있지만 이제 30, 40대에 아직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두지 못하거나 아니면 20대들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들어가는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 중소업체들에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중소업체의 고용난이나 일하는 구조는 더 험악한 거죠. 네, 아무래도 자본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자영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뭐 정부 지원책 계속 그 방송에서 떠들잖아요. 이러이러한 지원책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요. 왜 남들 다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편한 일 찾지 말고 예, 가능성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해라. 중동에 그게 가시라고 한 분도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취직만이 길이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와 빌 게이츠를 보라면서 창업을 진작 시키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동기부여되고. 아니 근데 한국은 예. 차고가 없어서 차고가 없는 문화잖아요. 집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래서, 마크 주커버가 나오냐. 그래서 스타트업이 많지 않다고 그런 기사를 차고가 없어가지고 네. 실은 차고가 없어가지고 스타트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문제는 차고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뭐 그냥 창업이잖아요. 그쵸? 벤처고 창업이죠. 스타트업이고 한 건데 네. 그 정부 지원책을 좀 활용할 만한 것이 있나요? 실제로 외식업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정부 지원 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해 주는 데가.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기청이랑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이라고 요번에 또 개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인가 하여튼 개명을 했어요. 원래는 소상공인진흥원이었는데 시장진흥공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격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쪽 두 가지 사이트를 좀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중기청 같은 데에서는 약간 IT 기반의 벤처 쪽이나 이런 중소기업 쪽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주로. 그리고 외식업이라고 한정을 지으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쪽에 가시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라든지 뭐 저희는 필요 없어서 안 받았습니다만 뭐 컨설팅이라든지 시장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각종 교육들 뭐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심지어는 아, 다 무료로 제공. 그럼요. 뭐 어떤 거는 유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컨설턴트가 와서 뭐 이렇게 진단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좀 비용을 대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뭐 그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책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도 그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사실은 홍보를 잘 못하잖아요. 가게까지 다 열고 아이템까지 다 있고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소비자하고 연결점을 못 찾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실은 홍보를 잘 하진 않아요. 그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냐면 뭔가 홍보를 해주는 에이전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그냥 지원이나 해준다, 서포트나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뭐 자금 필요해, 자금 여기 뭐 분석하는 기법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면 이 시스템 써. 뭐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주지는 않아요. 거기서. 물론 이제 홍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자가 있긴 있죠. 하지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네. 혹시 대출을 끼고서 네. 창업을 하신 건가요? 초반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 얼마까지 정부에서 대출이 되나요? 보통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게 연단위 계획이 딱 서 있어요.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면 그래서 어느 사업 뭐 몇 월 달에 오픈 뭐 자금 뭐 기간은 자금이 바닥날 때까지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근데 그 자금이 바닥나는 게 일주일 만에 바닥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바닥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트래킹을 하셔야 돼요. 그 소상공인 지는 공간, 들어갔다 네. 나왔다 들어 사업하기도 바쁜데 계속 거기 또 들어가서 봐야 아니죠 되는. 아니죠 사업하기 네. 이전부터 트래킹을 하셔야 돼요. 자금 아.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전부터 필수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뒤에 설명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지만 자원을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어떻게 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절차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서.